It's a ghost. Ghost. Pimp fire. 겨우 떨쳐냈던 타락. 차가워. 비웃듯 덮친 널 알아. 뜨거운 내 눈 숭혈이 된 새날 부르는 너의 목소리에 떨려 다시 갱생 이 꿈속에선 벗어나긴 한참 걸렀어 안 보이던 너가 날 숨막히게 눌렀어 이 바른 환영처럼 또다시 나를 삼켜 소리 없이 계속 아른거려 숨막히도록 자꾸 아른거려 Ghost, it's a ghost. Ghost. 깊은 어둠 속에 넌 나를 침몰시켰네 다시 올라가기 너무나도 기쁘기에 할 수 없이 그냥 나를 방치한 채 이곳이 너의 꿈 아니기도 했네 지독한 악몽처럼 깊숙이 나를 삼켜 끝도 없이 계속 아른거려 숨막히도록 자꾸 아른거려 Ghost, it's a ghost. Like a ghost.